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을 송대히 거행한 참가자들이 15일 수십만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고리들을 통과했습니다. 수십 리 연도에서 평양 시민들이 열병식 참가자들에게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.